자, 제가 기도하고요. 오늘 구속사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죄를 이렇게 귀하고 복된 거룩한 주일 11월 결산의 달을 맞이해서 이렇게 예배로 찬양으로 기도로 또한 말씀으로 죄를 1년을 올바로 결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구속사의 말씀 천하보다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이 시간 받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믿고 출발하는 11월달 반드시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진정한 형통의 역사, 신앙의 결산이 올바로 이루어지는 복된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하나님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저는 말씀의 제목이요, 주보에 나온 대로 야곱의 일생 노정 네 번째 장소 베델,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전 일생 노정, 그 가운데 네 번째로 장소를 옮겼던 곳이 베델이라고 그랬죠. 베델의 구속사적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 야곱이 평생 고생하지 않다가 아버지 이삭, 할아버지 아브라함 장막에 계속 평안히 있다가 처음으로 타지에 나와서 고생하게 되는 장면이 바로 베델이에요. 형 에서를 피해서 집을 처음으로 떠나게 되죠. 자, 여기서 우리는 야곱이 베델에서 특별히 사닥다리 계시를 체험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사닥다리 계시, 이것이 바로 야곱이 이전에는 아버지 이삭을 통해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 간접적으로 겪었던 하나님을 직접 나의 하나님으로 체험하는 놀라운 계기가 됐다고 그랬어요. 이 사닥다리 계시를 통해서요. 자, 바로 이 야곱이 사닥다리 계시를 통해서 특별히 바로 뭐예요? 세 번의 힘내를 외쳤다고 그랬죠. 힘내. 기억나세요? 힘내. 힘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보라. 본즉. 감탄사예요. 감탄사. 바로 이 야곱의 일생 노정은 천국가는 우리의 신앙 노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우리의 일생 가운데서도 반드시 터닝포인트가 있어야 돼요. 야곱이 베델에서 사닥다리 계시를 통해서 이제 말로만 듣던 내 조상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직접 체험했듯이 우리도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반드시 신령한 베델에 도착하여 야곱처럼 사닥다리 계시를 체험하고 세 번 힘내, 보라,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바로 우리에게도 이러한 신령한 감탄사가 터져나와야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이 바로 이 베델에서 바뀌어야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일생 노정에서도 야곱과 같이 세 번의 힘내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세 번의 놀람의 역사, 세 번의 보라, 감탄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야 돼. 그곳이 바로 뭐예요? 신령한 베델이에요. 베델. 베델은 어떤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 성전, 한마디로 오늘 말하면 교회죠, 교회. 오늘날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베델, 하나님의 집과 같은 교회가 되려면 우리에게도, 이 교회에게도 세 번의 힘내, 보라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세 번의 힘내의 역사 간단히 정리해보면 야곱이 처음에 사닥다리 계시 가운데 무엇을 보고 처음에 힘내를 외쳤어요? 사닥다리를 보고. 사닥다리를 보고 힘내를 외쳤죠. 땅에서부터 하늘에 맞닿은 높은 사닥다리를 보고 첫 번째 힘내를 외쳤어요. 또 두 번째, 야곱이 무엇을 보고 힘내를 외쳤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가 그 사닥다리 위를 무하는 모습을 보고 오르내리는 모습을 보고 또 한 번 힘내 놀랐어요. 그럼 세 번째, 야곱이 또 언제 흰내를 외쳤느냐? 하나님께서 이 사닥다리 위에 서서, 성경은 하나님이 사닥다리 위에 섰다 그랬어요. 위에 서서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을 보고 또 한 번 놀랐어요. 이 세 번의 흰내를 통해 야곱이 머물렀던 루스라는 땅은 하나님이 계신 성전 베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참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늘푸는 산 교회에게도 이 세 번의 흰내 역사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그 중 첫 번째 흰내 역사를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첫 번째 흰내 역사, 첫 번째 놀람의 역사, 첫 번째 본직의 역사, 바로 어떠한 교회가 참 베델의 교회냐? 바로 사닥다리가 놓여져 있는 교회여야 한다. 첫 번째 흰내의 이 역사를 교회가 만족시키려면 반드시 그 교회에 뭐가 있어야 된다? 신령한 사닥다리가 놓여져 있어야 된다. 바로 우리 늘품산 교회가 이 땅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끊어짐 없이 신령한 사닥다리로 연결되어 있는 참 베델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교회가 참 교회, 베델의 교회예요. 창세기 28장 12절 야곱이 사닥다리 계시 가운데 첫 번째 흰내를 외쳤던 첫 번째 흰내가 등장하는 장면이죠. 28장 12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그랬어요.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꿈에 본즉 이게 흰내예요. 뭘 봤다?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끝이 어디에 닿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에. 중간에 끊어진 사닥다리가 아니라 땅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연결된 사닥다리를 보고 흰내가 지금 기록되어 있죠. 이 사닥다리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술람입니다. 술람. 사닥다리, 계단 이런 뜻이에요. 한마디로 이 땅에서부터 하늘로 맞닿은 계단이 놓여졌다. 계단. 사닥다리, 계단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죠? 이 흰 술람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 딱 한 군데 여기에만 사용된 단어예요. 성경에 여기 딱 한 군데 사용되어 있습니다. 이 사닥다리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먼저 땅의 위에 서 있고 땅에 닿아서 땅 위에 서서 그 끝이 어디에 맞닿아 있다? 하늘에 맞닿아 있는 사닥다리를 보았습니다. 자, 과거에도 야곱 이전의 과거에도 이 인간이 하늘에 닿아보려는 시도를 한 적이 있었죠. 악한 마음으로. 그게 바로 무슨 사건이에요? 바벨탑 사건입니다. 홍수 심판 이후에 아무리 하나님이 이 땅을 물로 심판해봐라, 우리가 하늘 끝까지 닿아서 성을 쌓아서 홍수 심판을 면해보겠다라는 교만한 마음으로 바벨탑을 쌓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늘에 닿아보려는 시도였죠. 자, 그 내용이 창세기 11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장 4절 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곡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하였더니 그랬어요. 자, 이들이 꼭대기를 하늘에 닿는 성을 쌓겠다 그랬죠. 홍수 심판을 면해보겠다. 근데 여기서 바로 하늘 꼭대기에 이 성을 쌓은 목적이 뭐예요? 우리 이름을 내겠다는 거예요. 자신의 이름을 알리겠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이겨보겠다는, 하나님이 심판 아무리 해봐라 우리는 그 심판을 이겨보겠다는 바로 교만의 극치, 그리고 인본주의의 극치를 보여주는 산물이 바로 이들이 쌓으려고 했던 바벨탑입니다. 자, 그런데 결국 이들이 쌓으려고 했던 바벨탑은 결국 목적대로 하늘에 닿았습니까? 중간에 무너졌습니까? 중간에 포기되었죠. 그렇죠? 자, 창세기 11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가만두지 않으시죠. 11장 8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거로 그들이 성삭기를 그쳤더라. 하늘에 닿을 수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인간은 절대로 자기 힘으로 스스로 이 땅에서 하늘 끝까지 닿는 성을, 사닥다리를 만들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바벨탑 사건이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야곱의 꿈의 계시에는 사닥다리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 있어요. 야곱의 꿈 속에 있는 사닥다리는 지금 하늘과 땅이 다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닿았던 야곱이 보았던 사닥다리 계시, 이것은 우리에게 구속사적으로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일단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뭐라고 보여요? 인간은 할 수 없지만 누구는?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늘까지 닿는 사닥다리, 통로를 하나님은 만드실 수 있는 분이다. 바로 이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죠. 하나님이라면 할 수 있다. 여러분,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과 맞닿는 신령한 사닥다리가 없으면 우리는 구원 얻지 못합니다. 이건 바로 하나님과 타락한 인간의 이 높은 갭을 하나님이 연결시켜서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구속사의 계시, 구속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하나님은 통로를 주셨다는 분명한 사인이 되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처음에 이 야곱의 사닥다리, 야곱의 계시 가운데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어요? 땅 위에서 이렇게 시작하죠. 땅 위에서. 사닥다리가 어디서부터 출발하고 있어요? 땅 위에 섰는데, 이렇게 섰는데 여기서 출발하고 있어요. 자, 땅 위에 섰는 사닥다리, 이것은 구속사적으로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예표하고 있어요. 땅 위에 섰는 사닥다리, 바로 타락한 인간과 하나님을 사닥다리가 되어 연결하러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 땅 위에 먼저 서 계실 것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땅 위에 섰는 사닥다리, 타락한 인간을 위해 내려오셔서 이 땅 위에 두 발로 서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 바로 이 땅 위에 섰는데라는 표현은 예수님의 자기 비하를 가리키고 있는 표현이죠. 자기 비하.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 창조주의 자리를 박차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신 것, 땅을 밟으신 것, 예수님의 자기 낮추심, 비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인성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땅 위에 섰는 사닥다리는 예수님의 인성을 보여주는 표현이에요. 땅 위에 섰다, 인간이란 얘기죠. 자, 누가복음 6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땅 위에 서신 사닥다리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죠. 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희와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허다한 무리와 또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얻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및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그랬죠.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저희와 함께 내려오사 어디에 서셨어요? 평지에 서셨다. 땅 위에 서신 예수님, 땅 위에 서 있는 사닥다리 예수님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야곱이 보았던 계시 가운데 땅 위에 섰는데 이 사닥다리가 또 이제 어떻게 표현되고 있어요? 하늘에 닿았고 그랬어요. 하늘에 닿았고. 이 땅에 서 있는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았다. 이 사닥다리밖에 없죠. 이 땅에 그 어떤 사닥다리로 하늘에 닿을 수는 없어요. 이 하늘에 닿았고라는 표현은 바로 신령한 사닥다리로 오신 예수님의 부활하심, 또 하늘로 승천, 올라가실 사건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닿았다. 바로 뭐예요? 하늘에 올라가야 하늘에 닿잖아요. 그죠? 예? 이 땅에 공중에 떠 있으면 하늘에 안 닿죠? 끝까지 올라간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하늘로 올라가신 승천 사건을 바로 예표하고 있다. 바로 이 부활과 승천 사건을 가리켜 예수님의 승귀라고 그래. 승귀. 하나님의 거룩한 올라가심, 높이 올리되심, 예수님의 승귀. 바로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상징하고 있죠. 이 사닥다리 계시는 땅 위에 섰는데 예수님의 인성, 하늘에 닿았고 예수님의 신성, 이것을 우리에게 구속사적으로 예표하고 있는 계시예요. 자, 사도행전 1장 9절 말씀 보시면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 예수님이 나오죠. 하늘에 닿은 신령한 사닥다리. 사도행전 1장 9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어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랬죠. 왜? 하늘 위에 올라갔어요. 하늘에 맞닿았어요. 예수님이. 바로 예수님의 승천 사건,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결국 이 야곱의 꿈에 등장하고 있는 사닥다리는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특별히 그 예수님을 어떤 예수님으로 가리키고 있어요? 인성과 신성을 겸하신 예수님. 이 땅에 발을 닿고 있는 인간인과 동시에 언제든지 맘만 먹으면 하늘 끝까지 오르실 수 있는 하나님, 신성이신 예수님. 이 인성과 신성을 겸한 채 바로 타락한 인간과 거룩한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러 오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모습이 바로 이 사닥다리예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사닥다리가 연결되어 있으면 아무리 낮은 곳도 높은 곳까지 갈 수가 있죠. 사닥다리만 끊어지지 않으면 어디든지 그 사닥다리 끝이 닿는 데까지 갈 수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 인간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신령한 사닥다리로 오셨음을 보여주는 계시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바로 땅과 하늘을 맞닿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죠. 한 분밖에 없다, 이 땅에. 잘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잘 보세요. 이 디모데전서 2장 5절이 아까 얘기했던 창세기 28장 12절과 짝이 되는 구절이에요. 사닥다리의 모습과 디모데전서 2장 5절은 그 모습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어요. 잘 보세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는 한 분뿐이다. 근데 누구냐? 예수님이라고 그냥 얘기하고 있잖아요. 뭐예요?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정확하게 사람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죠. 자,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예수님의 중보 사역에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과 인간, 하늘과 땅을 연결하러 오셨는데 그 중보의 시작은 어디서부터다? 땅에서부터다. 사람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바로 이 땅에서부터 우리를 하늘로 올리시는 중보자다 이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사람이신 예수님이 돼서 땅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늘로 올라감으로 끝나실 중보 사역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사닥다리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어요? 먼저 땅 위에 섰는데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땅 위에 섰는 사닥다리, 사람이신 예수님. 하늘에 닿았고 바로 땅 위에 서신 예수님이 우리를 하늘로 이끌고 가실 중보 사역의 순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요,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신령한 사닥다리,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사닥다리로 이 땅에 오셨음을 예수님도 스스로 증거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 말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랬죠. 누구만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고 다시 땅에서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느냐? 예수님뿐이다. 그럼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사닥다리이기 때문이에요. 땅에서부터 하늘에 맞닿은 사닥다리는 예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마음대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올 수도 있고 땅에서 하늘로도 올라갈 수 있는 분이다. 즉 예수님이 야 내가 이 땅에 사닥다리 사명을 갖고 왔어 라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결국 이 베델, 하나님의 참 교회의 첫 번째 조건이 뭐냐? 첫 번째 흰내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사닥다리가 있는 교회가 참 베델 하나님의 집이에요. 바로 이 땅에 교회도 크게 두 종류의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신령한 사닥다리가 있는 교회가 있고 사닥다리가 없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사닥다리가 있는 교회는 무엇입니까? 앞서 얘기했듯이 신령한 사닥다리 되시는 예수님, 예수님의 내려오심, 자기 비하, 예수님의 하늘 올라가심, 자기 승귀, 예수님의 비하와 승귀를 신구약 성경 전체를 꿰뚫어서 구속사적으로 증거할 수 있는 교회가 사닥다리가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요 반드시 사닥다리를 증거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고 어떻게 우리를 끌고 하늘로 올라가시냐, 이것이 구속사잖아요. 이 구속사를 정확히 신구약 성경을 가지고 꿰뚫어 증거할 수 있는 교회, 그 사닥다리가 늘 있는 교회예요. 반대로 사닥다리가 없는 교회도 있습니다.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비하, 또 승귀, 이 모든 것을 신구약 성경을 꿰뚫어서 증거하지 못하는 교회는 바로 뭐예요? 사닥다리가 없는 교회죠. 하늘과 땅 사이가 끊어진 교회. 이 시간 우리는 우리가 받은 구속사의 말씀을 통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이 말씀 쫓아가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이 땅에서 하늘 끝까지 올라가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닥다리가 있는 교회 얼마나 큰 소망이. 끊어짐 없이 언제든지 내가 하나님 뜻에 맞게 살기만 한다면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특별히 신약 시대에 오셔서 자신이 사닥다리다, 야곱이 과거에 보았던 사닥다리 계시의 주인공이 자신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셨는데, 바로 나다나엘을 제자로 부르시면서 이 야곱이 본 사닥다리 계시를 풀어주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48절 49절 말씀이죠. 오늘 말씀의 또 하나의 핵심이 뭐냐면 우리에게 나다나엘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닥다리 계시가 풀어지고 사닥다리 언약이 성취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 그 언약을 감당할 만한 자, 신약시대에는 나다나엘이었어요. 나다나엘의 믿음 때문에 야곱의 사닥다리 계시가 비로소 공개된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8절 49절 말씀 보시면 나다나엘이 처음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을 때의 모습이죠. 자, 시작.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대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그랬어요. 자, 아직 제자가 되기 전입니다. 지금 어떤 장면이에요? 빌립의 손에 이끌려 억지로 온 거예요. 예수님 처음 만났어요. 자, 그 순간의 나다나엘의 모습인데 나다나엘은 다른 제자와 질적으로 달랐어요. 처음 부름받았을 때 지금 나다나엘은 뭐라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어요. 예수님께 열두 제자가 있었지만 처음에 제자로 부름받은 그 순간부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사람은 나다나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도 못했어요. 요한도 못했어요. 처음 만나자마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답을 얘기했어요. 정답을. 나다나엘은요 준비된 제자였다는 거예요. 구속사적으로 이미 관통 꿰뚫고 있는 그 상태에서 제자로 부름받은 거예요. 결국 요한복음 1장 50절 51절 말씀 보시면 처음부터 정답을 얘기했던, 처음으로 구속사를 꿰뚫고 있었던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은 네가 더 큰 일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야곱 당시 때 야곱이 보았던 사닥다리 계시를 나다나엘에게 풀어줬어요. 나다나엘이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기 때문이죠. 보겠습니다. 50절 5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자, 요한복음 1장 50절 51절이에요. 요한복음 1장 50절 51절. 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랬어요. 보리라. 자,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고백한 나다나엘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죠.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의 본 계시 가운데는 사닥다리 위에 오르락 내리락 했는데 나다나엘에게는 그것이 인자, 나 예수 위에 오르락 내리락 했던 사자들이다라고 지금 풀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인자, 예수님의 별칭이죠. 결국 과거 야곱이 보았던 사닥다리 계시의 사닥다리는 이 땅의 중보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 대한 계시였음을 나다나엘에게 풀어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나다나엘은 이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무언가를 했다고 그랬죠. 예수님 봤다고 그랬어요. 이것을 무화과 나무 아래 내가 네가 뭐 하고 있는 것을 미리 보았다 그랬어요. 그 안에서 결국 뭐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다나엘은 구약 성경 가운데 창세기 28장 12절 야곱이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섰는데 땅에서 하늘에 맞다 있었다라는 야곱이 체험한 사닥다리 계시를 읽고 그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 깨닫게 해달라고 말씀을 열심히 보고 그 말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러한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은 지금 그에게 그가 고민하며 기도했던 창세기 28장 12절의 말씀을 풀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나다나엘이 정식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죠. 자, 시편 107편 9절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매달리고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자에게 그에게 그 계시를 풀어주신 하나님이에요. 잘 읽겠습니다. 시편 107편 9절 시작.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아무에게나 만족하게 주시지 않아요. 누구에게만 말씀을 간절히 알고자 사모하고 찾는 자에게 그 뜻을 풀어주시고 넉넉하게 채워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왜 내가 말씀에 감동이 없고 말씀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냐면 내가 깨닫고자 간절히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구하지 않아서 안 준 거를 왜 하나님은 말씀을 못 깨닫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더더욱 말씀 붙들고 나다나엘처럼 신령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이 말씀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구속사적으로 무슨 뜻입니까?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도 나다나엘과 같이 이 땅에서 하늘로 연결되는 사닥다리의 계시가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풀어지면요 그 다음부터는 만사형통이에요. 나와 하나님 사이에 사닥다리가 놓여졌잖아요. 무엇이 부족합니까? 부족하면 사닥다리 위에서 축복이 떨어지고 부족함이 채워지는데 바로 말씀이 우리의 신령한 사닥다리가 된다. 잘 보세요.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은 뭐하다 부름받았어요? 어떤 제자는 고기 잡다가 부름받았죠. 어떤 제자는 세관에 앉아서 세금, 돈 세다가 부름받았죠. 대부분의 제자들은 다 세상 일 하다가 부름받았어요. 세상에 파묻혀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나다나엘만큼은 뭐하다가 부름받았어요. 무화과 나무 아래서 창세기 28장 12절을 포함한 말씀을 보다가 또 무화과 나무 아래서 이 말씀 깨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다가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가 나다나엘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는 빌립이 야 나사렛에서 한 선생 메시아가 왔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1장 46절에 뭐라고 그래? 나다나엘 빌립에게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렇게 반문했죠. 그죠?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요, 나다나엘이 성경을 꿰뚫고 있었다는 증거예요. 성경 어디에 봐도 메시아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태어난다고 예언하고 있지 않아요. 어디에요? 베들레헴이지. 그러니까 지금 갈릴리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왔다 그러니까 거기서 태어날 수 없다고 해요. 메시아는 베들레헴이지. 그래서 여기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태어나겠느냐 그랬죠. 정확히 이 나다나엘은 예수님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이미 꿰뚫고 있었어요. 성경을 관통한 질문은 빌립에게 던진 것이죠. 그렇게 질문하며 결국 빌립의 손에 이끌려온 나다나엘, 그 나다나엘을 보고 예수님이 그래서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기분 나쁘죠. 예수님 입장에서는 선한 것이 나왔는데.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나다나엘 오면 야! 야단쳐야죠. 야,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왜 안 나와? 내가 나왔는데. 예수님은 야단치지 않았어요. 왜? 나다나엘이 틀린 말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잘 보세요. 그래서 그러한 나다나엘에게 요한복음 1장 47절 말씀 보시면 극도의 칭찬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자, 읽겠습니다. 47절. 자,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러한 축복의 말이 어디 있어요? 제자로 부름받기 전에 이미 그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 됐어요. 이미 그는 간사함이 없어요. 세상에 더러움이 없어요. 이렇게 준비된 제자는 나다나엘밖에 없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도 이 나다나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도로 늘 준비된 제자, 예수님께 야, 너만큼은 세상에서 간사함이 없도다 칭찬받는 제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열두 제자 가운데 이왕이면 이렇게 부름받아야죠. 야, 세상 고기 그만 잡아라. 세금 돈 좀 그만 세라. 이제 내일 좀 해라. 이것이 아니라 야, 넌 준비됐구나. 말씀과 기도로 무장됐구나. 간사함이 없다. 이런 축복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죠. 여기서 우리는 나다나엘을 통해서 중요한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말씀 생활, 기도 생활만이 우리 안에 간사함을 없앨 수 있다는 거예요. 간교함, 사악함, 그 인간의 본성이죠. 타락한 인간. 남을 등쳐먹고 속이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교활한 생각들을 막 하고, 나다나엘 안에는 그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늘 말씀, 늘 기도와 함께 했기 때문에 늘 깨끗한 상태를 유지했다는 거예요. 결국 성경은 이렇게 준비된 제자 나다나엘에 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자기 비하, 땅 위에 섰는 사닥다리, 또 자기 승귀, 하늘에 맞닿은 사닥다리, 예수님의 비하와 승귀를 사닥다리 계식 가운데 깨달은 나다나엘. 나다나엘이 가장 먼저 깨달았어요, 이 사실을. 이해되세요? 이 당시 옆에 빌립이 있었잖아요, 그죠? 하지만 이 말씀은 나다나엘만 지금 속에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 딱 할 때 더 큰 것을 보리라, 인자 위에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고 했어요. 이때 바로 뭐예요? 누구만 기뻐했을까요? 나다나엘만. 다른 제자는 이 말씀 관심도 없었어요, 이 당시에. 나다나엘이 가장 먼저 이 구속 역사의 중요한 비하와 승귀의 비밀을 가장 먼저 깨달은 거예요. 왜? 그 말씀을 가지고 붙들고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의 비하와 승귀, 사닥다리 계시, 이 모든 내용을 가장 먼저 깨달은 나다나엘. 예수님은 그 나다나엘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가? 성경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명단을 기록하면서 거기에 나다나엘의 이름을 익명이 아니라 실명으로 밝혀놓아 주셨습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총 7명이 있었어요, 처음에. 근데 성경을 보면 7명 전체의 이름이 나와 있지 않고 3명의 이름만 실명으로 나와 있고 나머지 4명은 이름이 나와 있지 않아요. 3명의 실명 가운데 누구의 이름이 들어있다? 나다나엘의 이름이 들어있어요. 왜? 그는 부활과 승귀를 가장 먼저 말씀 가운데 깨달은 제자였거든. 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 2절이 하나님은 절대적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반드시 깨닫는 만큼 은혜 받은 만큼 갚아주신 하나님이에요. 요한복음 21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장면이죠. 자,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드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그랬어요. 이름을 다 밝힐 거면 다 밝히지. 아니면 다 안 밝히려면 그냥 일곱 제자라고 그러지. 왜 누구는 밝히고 누구는 밝히지 않았는가. 의미가 있겠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일곱 명의 제자들 가운데 세 명,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만 실명으로 꺼내놓고 나머지 네 명은 세베대의 아들들, 또 다른 제자 둘, 이렇게 익명으로 묻혀놓으셨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닥다리 계시를 받은 사닥다리 교회의 특징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사닥다리가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닥다리가 있는 교회, 사닥다리 교회, 사닥다리가 있는 성도, 사닥다리 성도라고 해봅시다. 우리가 사닥다리 교회가 되고 사닥다리 성도가 되려면 어떠한 모습을 갖추고 있어야 되느냐? 자, 이것은 바로 높은 사닥다리에 오르는 자들의 특징과 같습니다. 아주 이해하기 쉬워요. 높은 사닥다리에 오르는 자들의 특징, 그 특징을 갖고 있는 자가 사닥다리 성도고 사닥다리 교회예요. 자, 사닥다리를 저 하늘 끝까지 높은 곳까지 사닥다리가 놓여있는데 그것을 올라가는 자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 죽을 각오를 하고 올라갑니다. 그래 안 그래요? 한 70층, 80층 되는 빌딩에 유리창 맨 끝에, 맨 꼭대기 끝에 유리창 갈라고 밑에서 올라가 봐요. 사닥다리 타고. 죽을 각오를 하지 못하면 절대 못 올라갑니다. 사닥다리 교회, 사닥다리 성도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 죽을 각오를 하고 오를 수 있어야 된다. 결심하고. 왜? 잘못하면 떨어져 죽어요. 떨어져 죽어요. 사도행전 21장 13절 말씀 보시면 죽을 각오를 하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른 한 인물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죠. 죽을 것 이미 계시 받았어요. 그런데 올라갔어요. 뜻을 위해. 자,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하고 올라갔어요. 본인이 죽을 것 이미 알고 올라갔어요. 사닥다리 위로 올라간 거예요. 2015년도 절대 우리는 남은 두 달 동안 우리가 받은 신앙 지표를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러면 생명 바쳐 충성함으로 사닥다리가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내가 죽을 각오를 하고 내 생명을 바쳐 올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사닥다리 교회, 사닥다리가 있는 성도들의 특징이 뭐냐? 높이 오를수록,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떨어질까 두려워하고 조심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두 번째 신앙의 자세. 높이 오르면 오를수록 우리가 어디 올라가요? 사닥다리 위를 올라가요.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죽을 확률이 높죠. 떨어지면 1층에서 떨어지는 것보다 10층에서 떨어지면 확실히 죽는 거예요. 그죠? 높이 오르면 오를수록 떨어질까 두려워하고 조심할 수 있는 신앙의 자세, 사닥다리가 있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계속 그 마인드를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먼저 로마서 11장 20절 읽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0절 자, 시작.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왜? 너희는 신령한 사닥다리 위에 올라갔기 때문에. 아, 내가 높이 있다. 두려워하지 말고 언제 떨어질지 모르니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두려운 마음, 조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3장 12절도 읽겠습니다. 같은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3장 12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삶과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우리의 염려는 세상 염려를 하지 말고 무엇만 염려하라? 하나님께 올라가다가 떨어질까? 그것은 염려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늘 조심하라는 거예요. 베드로 후서 3장 17절도 읽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7절 말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조심하라 이거예요. 높이 올라가다가 누구의 유혹을 받아? 잠깐 두 손 놔. 뒤를 돌아봐. 발 옆으로 대봐. 떨어질까? 조심하고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사닥다리 신앙, 사닥다리 성도의 모습이다. 뭐 하라는 거예요? 말씀 많이 받고 많이 알고 교회 헌신 많이 할수록 늘 겸손하라는 거예요. 늘 조심하라는 거예요. 내가 신앙적으로 세상적으로 잘 나가면 잘 나갈수록 늘 자신을 살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닥다리의 원리처럼 마찬가지. 이만큼 올라간 성도는 떨어져도 피해가 적어요. 그런데 이만큼 올라간 성도, 또 이만큼 정말 신앙적으로 많이 성숙한 올라간 성도 있죠? 이런 성도 한번 떨어지면요, 시험 들면요, 회복이 안 돼요. 사닥다리 원리와 똑같습니다. 이해되세요? 초신자가 잠깐 떨어지는 건 금방 회복이 되지만 높이 올라왔다 떨어지면요, 신앙이 완전히 산산조각 나버리는 거예요. 한 번의 떨어짐이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다. 말씀 많이 받고 신앙적으로 많이 열심히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사닥다리를 내가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신을 살피고 떨어질까 주의하고 사닥다리만 굳게 붙잡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닥다리 성도, 사닥다리 교회의 마지막 특징이 결국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결국 모든 생명체를 품는 자다.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닥다리 높은 곳까지 올리시는 목적입니다. 나만 살라고? 나만 천국 꼴이 나라고? 올라가라는 게 아니에요. 올라가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바로 뭐예요? 나보다 밑에 있는 자들, 올라오기 힘들어하는 자들, 그들의 손을 이끌고 그들을 품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올리는 작업이 사닥다리 끝에 올라간 사닥다리 교회, 사닥다리 성도의 마지막 사명이다. 자, 바로 겨자씨 한 알의 비유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죠. 마가복음 4장 31절, 마가복음 4장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에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그랬죠. 이거죠. 바로 뭐예요? 겨자씨 같은 겨자씨 신앙, 겨자씨의 성장 원리가 사닥다리 계시의 원리를 보여주고 있어요. 처음 시작인 바로 뭐예요? 땅에 심길 때는 모든 씨보다 작아서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아요. 바로 뭐예요? 땅 밑바닥부터 시작하는 사닥다리 신앙을 보여주고 있죠. 저와 여러분들도요, 지금은 이 정도 말씀 받았지만 처음에는 바닥이었어요. 예수의 옛자도 모르고 성경 필 줄도 몰랐어요. 우리의 첫 모습을 기억하세요. 바로 뭐예요? 겨자씨 한 알로 이 땅에 심겨진 자들이죠. 근데 이 겨자씨가 어떻게 됐습니까? 마가복음 4장 32절 읽겠습니다. 32절. 시작.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나물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이것이 겨자씨 비유의 결론이, 사닥다리 신앙의 결론이, 우리가 이 땅에 겨자씨로 출발하지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뚜벅뚜벅 사다리를 올라 하늘 끝에 닿는 순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요? 우리보다 밑에 있는 공중의 새들, 모든 생명체들을 품을 수 있는 넓은 그릇들이 되어 있어야 함을 겨자씨의 비유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닥다리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신이 떨어질까 두려워하시고 더욱더 남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더 넓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높이 올라가면 멀리 보여요. 높이 올라가면 저 끝에 있는 성도들의 모든 모습들까지 다 보여요. 그래서 그들을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15년도 이제 두 달도 안 남았어요. 이 하늘 끝까지 이미 맞닿아 있는 말씀, 구속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하늘 끝까지 구속사의 말씀이 사닥다리를 놓았어요. 이제 그 말씀을 향해 첫 번째 사닥다리 신앙 죽을 각오를 하고 두 번째 사닥다리 신앙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꼭대기까지 기어코 올라가서 온 열방을 바라보고 온 열방을 끌어안는 사닥다리 성도, 사닥다리 교회가 반드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함께 고하겠습니다. 자, 남은 한 달 반 여러분들 예배 결산 중요합니다. 모든 수요 예배, 주일 예배, 또 새벽 예배 마지막 힘써 참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